만수대 온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4일 웬반 응앙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웬남 노동총연맹 대표단과 리광일 제1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청년학생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웬남 노동총연맹 대표단과 제1조선청년학생 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